조선민주주의 있는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의 해국제력 강화 조치를 위협으로 걸거들며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하려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4월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의장직을 차지한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의 그무슨 비핵화 문제를 놓고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소집하는 노름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 괴이한 것은 지난 2개월간 남조선의 온갖 핵전략 자산들을 끌어들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침략적인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고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종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는 광대극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추태이다. 우리의 그 무슨 비핵화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핵군축이요 핵무기 없는 세계의 모의화는 기만적인 간판 밑에 1조 달러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탕진하면서 핵 우위를 노린 핵무기 현대화에 매어 달리는 미국의 핵무기 수직전파 행위부터 문제시해야 한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며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이다. 우리의 해국제력 강화 조치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따르는 합법적인 자위적 권리의 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권리가 없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우리의 핵 보유를 초래한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간의 가장 집중적 표현으로 되는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에 대해 이미 수차에 걸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리사회는 매번 우리의 제소를 외면했으며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금지시키는 결의를 채택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사무국 역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제재 결의들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 전문가들의 연단을 조직할 대리한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안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의 거부권을 가진 상임 리사국이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핵무기를 못 가진 나라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든 그의 동맹국들이 간첩 위성을 발사하고 미사일을 쏘든 언제 한번 안전보장리사회에서 문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부권을 가진 상임 리사국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곳에서 나온 결의 아닌 결의를 가지고 미국은 유엔 성원국들의 그 리행을 강요할 도덕적 자격조차 없으며 유엔 성원국들은 이런 불공정한 부정의 결의를 리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없다. 미국이 그 무슨 군사적 위협이나 제재 따위로 우리의 해국제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 타격했든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부단히 강화해 오다 못해 수많은 핵전략 자산들과 특수작전 수단들을 끌어다 놓고 불집을 일으킨 미국이 지게 될 것이며 미국에 추종해온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